상태와 남쪽으로는 광저, 광주라는 곳,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도시고요. 그리고 모든 철도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허브도시. 그래서 여기서 어느 곳이든 중국이 넓지만 여기서 고속철도를 타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허브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성 이름이 허남성이라는 성인데요. 네. 계속 소리야? 한국에서 이런 소리도 나거든요. 이 말 들었을까요? 죄송한데.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 네. 그래서, 지역은 저희가 지금 허남성이라는 허남성 안에 정조를 곳에 지금 남편의 비자, 종교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선생, 영어 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3년제 전문학교, 전문대학교, 전문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남편은 그전에도 광저우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젊은이들을 이제 영어 교실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집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저우라는 곳은 남쪽에 있는데 홍콩과 가깝고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또 저희도 연락하는 섬기고 같이 연락하면서 연합하는 차원교회하고 대구처럼 연합하면서 아주 귀한 그 형제님들이 있는데 그곳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틈만이 복음의 길게 그 바탕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좀 자유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하지만 많이 마음에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광동 지역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과 비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정부의 어떤 그 감시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압을 많이 이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허남성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에게 불가능해요. 주님이 항상 저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자매가 말하는 주님은 그러니까 마이치가 오마이 정말 전능하시고 계속 믿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공산주의보다 어떤 것보다 다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조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주님과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나라나 정말 어떠한 그 지도자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왕이시라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억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대학생들이 3명이 침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로 오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했을 때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씨름 뿌려졌거든요. 그리고 옛 씨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침례 받은 자들은 성령을 주시도록 축원하고 있습니다. 허남성이 오순절 교회의 성도사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곳에 예전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난양이라는 곳과 노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에 영적인 한번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할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승리는 모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는 너무 공산주의가 강해서 뛰어넘어서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어머니, 아버지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오늘 학생을 물어보면 누가 혹시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느냐,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면 그러면 할머니가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도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정기적은 아니고요. 학생들 정기적으로 못 오고 4명 정도 지금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한 선생님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 2년 전부터 저희가 1년 반 전에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우리는 영어를 성경으로 가르쳐준다 그리고 오게 되냐 했더니 그때부터 매주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데 웬디하고 아들이 와요. 오늘 저기 아들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게 저희 있는 곳에서는 쉽지 않은데 정말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지금 신약을 같이 잡혔어요. 한 번은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한국 사람처럼 바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받고 그렇게 지금 저희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네. 아멘. Okay, very good. So, as the sister was testifying, she said that everything, we have something very special prepared for us from God. Amen.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기회. Amen. And when she said that, I thought one thing that God has prepared for me was my wife. 자매가 그것을 내가 얘기했을 때, 본인에게는 아내는 저를 좀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You know, some people they will sometimes become so sad and. Unhappy because they are looking for someone.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배우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 그쵸?를 기다리면서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 좀 낙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And they believe, of course, that when they get that someone, they will be very, very happy.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말 만나게 되면 이제 정말 기뻐집니다. Of course, when we find God, we are excited. But God also prepared for me a wonderful life.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말라고 저에게 배우자 주세요. I mean, I am very surprised at God's work.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저는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아멘. Some, you know, you have to, like they say, you have to have faith. Sometimes it's hard to have faith when you are expecting things. Right now, I want one. Right now, God.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지금 바로 주세요.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It's like we have smartphones, and smartphones make things very easy to get today. 왜냐면 우리가 너무 스피디한 시대에 살아서 스마트폰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하면 되잖아요. But God has His own time.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아멘. But I'm very thankful if when we wait upon God, God really does a great work. 그러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Amen. So let's go to the Word of God today. 말씀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 요한복음 1장. And we're going to read verse number 1 and verse number 10. 1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대체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Let's pray together. Lord Jesus, we come to you now, dear God, and ask you to be with us.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그 구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Please help us today, God, and anoint your speaker. 주님,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인도해 주십시오. Touch your people and bless your people. 주님, 듣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주십시오. Because your word is so special in our lives.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We need you today.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We trust in you. 주님을 신뢰합니다. We ask you, Lord God, to help us.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네. Amen. I would also like you to turn to Ecclesiastes chapter 8 and verse number 4. 아,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없는데 전도서. 전도서. Chapter 8, verse number 4. 8장. 4절을 보세요. 전도서 8장 4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리까 할 수 있으랴. Right. So it says in English, it says, where the word of the king is, there is power. Amen. Amen.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re is power. 네, 그 말에는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Everybody say power. Power. 능력. 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능력. 능력. Power. Power. 능력. So what you hold in your hands is the word of God. 지금 우리가 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쥐고 있는 것. It is something that God has prepared for 1500 years or more.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전도를 주시기 위해서 1500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준비시켜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book in the world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That has been prepared like this one.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하게 준비되어진 책은 없습니다. And inside the contents, 그리고 이 안에는 there are kings that have writte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왕들이 있었고, and so David began to write. 다윗 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nd he wrote about the problems and things that he had in his life. 다윗 왕이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And he wrote, as far as I know, the book of Psalms. 시편을 많이 다윗 왕이 기록했는데. And so the first psalm that David wrote. 시편 1편에 He talked about blessed is the man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eth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teth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And in his law doth he meditate day and night. Amen. Amen. So David was a king. 다윗 왕이었습니다. And he wrote down the things that God had said.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A king writing the word of God.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And then Solomon wrote the word of God. 솔로몬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왕입니다. And he was a king too. 솔로몬도 왕이었죠. And then Solomon was the one who wrote Ecclesiastes.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And he said himself, where the word of the king is, there is power.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말하기를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아멘. So David and Solomon both were kings.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왕이었습니다. And they wrote the word of God.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And looking at some of the things that the kings had written, 그 왕들이 적어놓은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the good kings, 좋은 왕, that depended upon God, 선한 왕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Had great victory. 그런 왕들은 승리를 얻었어요. And they had faced very many difficulties.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왔어요. Against the enemy. 그 적들 대적들로부터의 많은 그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어왔어요. That came against them.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어요. And they wrote down when they had the difficulty. 그리고 왕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록했어요. And they said, God, we need your help.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왕들이 있어요. A king needs the help of God. 왕, 이 땅의 왕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king needs the help of God, so do I.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면 전 더 필요합니다. They that depended upon God were very wise.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왕들은 굉장히 정말 And so there are many kings in the Old Testament, and in fact, it even writes it down as 1 Kings and 2 Kings.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열왕기상과 하에 기록되었습니다. But there are so many beautiful things that they had written about. 그들이 기록한 것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들도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About their victories.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했고. About their conquest. 그들이 정복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했고. The Bible says in Hebrews chapter 4 and verse number 12.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면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the joints and the marrow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광들은 이렇게 검을 가지고 있었죠. And they used this sword against the enemy.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적을 대적하는 데 썼어요. But Paul was the one who wrote about the Word of God. 바울이 또한 성경 저자 중 한 명인데. Saying the Word of God is like a two-edged sword.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 This powerful sword can defeat the enemy. 이 강력한 검이 어떠한 대적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Amen. This word of God, this powerful sword has power in it.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Amen. And John began to write.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And John was the apostle that was the beloved apostle.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And he began to write about the word of God.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and he wrote about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Just like Genesis 1:1,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And John sai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근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There is something that God had in His mind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His Word. 주님의 말씀. He didn't have to write it down.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He had it already here. He already had it in his mind.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에는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At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The entire Bible was in his mind at the beginning.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된 모든 것이 태초에 이미 주님의 마음 가운데. Knowing every problem. 모든 일어날 문제들과. Every king. 모든 이 땅에 있을 왕들에 대한 것들과. Every victory. 모든 승리. And how to get that victory. 어떻게 그 승리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두 주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he wanted to show mankind his word. 그리고 이 모든 기록한 것을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기 원합니다. He wanted you to have the word of God.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He wanted to give it to you, so you can have victory too.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셨고 주셨습니다. With God, there is victory.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Look at the kings that had victory. 승리한 모든 왕들을 보십시오. They looked to God. 그들은 주님을 바라던 사람들. 아멘. Then you look at the ones that didn't have the victory. 그렇지만 주님을 쫓지 않았던 사람들은 They didn't look to God. So we have to look to God to have victory in our lives. The Word of God has power. Power for you to get your victory.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So then, There was a thought of God, 주님의 그 생각들이 not only to have and provide this word for you, I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but to have something else provided.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The greatest story that you could ever know about.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계획, 최고의 좋은 것. The story of the greatest one. 가장 놀라운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God himself 하나님께서 is written about here in the Word of God. 이 말씀을 다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So that you can know him. 이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So God had something planned for you.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한 사람 A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에. Not just now, but at the beginning. 갑자기 준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This was planned many years ago. 아주 오래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At the beginning. 태초에. And then he planned not only things for you, but for himself. 그 계획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So that you and he can be together.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과 주님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 we read about what? The greatest story in the Word of God. 가장 놀라운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Which is not only the greatest story, but is also the greatest thought. 아주 놀라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멘. What kind of things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가장 최고의 계획이고 가장 최고의 뉴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God had a great thought. 놀라운 계획하셨는데. The blessed thought of God. 주님의 정말 복된 그 계획 그것은 was so great for mankind.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다분할 정도의 그런 계획. What is that thought that God had? 그럼 주님이 가지신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Something that is great for you.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 It was the greatest thought of God for you.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 And so the greatest thought of God was. 그 놀라운 계획은 that one day 어느 날 he would come to this earth.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And walk as a man. 사람의 몸으로 걸어다니시다. This huge God, who John says in the beginning. 요한이 말한 그 태초이신 그 하나님이 that God that we talk about, that creator that created big moons and stars and suns and thousands and millions and billions of things in this world and the universe.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우주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모두 창조하신 그분께서 He would come to this world.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다. And experience what?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시냐면 This one powerful God.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In fact, the Bible says He is all powerful. 능력 자체이시죠. That all the people, all the angels must listen to Him. 모든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Because it's basically all in His hands.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 But He gave you a choice.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He said, "I give you a choice whether or not you want to serve Me or not."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네가 선택. But He said, "I am going to come to this world and be just like you."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너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 것이다. Smaller than that young man right there. 어쩌면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친구보다 더 작은 친구일지도 몰라요. As a little baby. 그렇죠.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And in the world, he would live. 그리고 그 사셨던 것은. And he would experience what it is like to live in this world. experiencing the things that he didn't like.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로도 경험했어요. For what reason?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Why would God want to become a man to be like you and experience pain?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Because He loved you.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As the Bible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멘. He himself decided to become a man.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And the one that he loved the greatest 그리고 이 땅을 사신 가장 위대하신 was the one who rejected him.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And put him on the cross and made him suffer more than any other man.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So the entire blood of his heart would be shed for mankind.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십자가에 다 흘렸습니다. God had that plan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And verse number 10 says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And the world knew Him not.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How did the world not know Him?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Because they didn't understand and connect the two that John connected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He, God, came into this life as a man.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이 이해했던, 깨달았던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So John the Apostle understood that God, the Creator, the One God, became a man and dwelt among His people.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That was the greatest thought that God had.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놀라운 게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Because He loved His people. 왜냐면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And He wanted to be a part of this life for helping mankind.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You know, when you do something special,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기획할 때, Sister Park does wonderful work in the kitchen.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요리하는 거 정말 너무 She does wonderful Bible teaching here. 네, 그리고 성경 공부 정말 놀랍게 가르치시고. She prepares a lot of things for you. 정말 많은 것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항상 준비해. She works harder. 아주 And you know, and she would love for God to say, Sister Park, you have done a wonderful job.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풍성된 기발을 주고 있어요. So that the things that are prepared in the future will be for her too.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An eternal heaven. 영원한 곳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ut then somebody wants to take away the glory. 그런데 항상 그 주님의 영광을 뺏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And say, No, Sister Park didn't do it. 그 말하기는 아니 저기 그 박준호한테 한 게 아니고. It was somebody else. 다른 사람. Now, how would you feel if somebody said, "No, it wasn't her; it was somebody else"? 만약에 본인이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So here you are before God, and you are waiting for your reward.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And you know what you did.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알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And so does God. 주님도 아시고. But there's somebody, the enemy, says, no, she didn't do it. Somebody else did. Now how would you feel? Somebody trying to take away your glory, your reward. So here is John the Apostle. 요한이, and he is identifying who was the one that came into this world. 그가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증하기를 누가 이 땅에 왔는지. And he is saying that it is the Creator, God is the Creator. Who is God? The Creator. The Creator is the Father, the one who created this world, came into this world for you. 요한은 확실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자, 그분께서 창조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So when we look to Jesus,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셨습니다. And we say, Jesus, we give you the glory.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 have don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와주신 그분, 그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 그분에게 돌려야 합니다. Who are you, Jesus? John said, He's the Creator. He's the Father. And then he said, He's the Son. He came into this world. Oh, yes. Verse 10, He was in the world.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셨어요. Who? 누가 오셨어요? The man Christ Jesus was in the world. 네. The man Christ. Christ Jesus. 사람으로 was in the world. 이 땅에 오셨어요.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the Father. 그 천지 사람을 만드시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Verse 10.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니까 He was in the world, the Son. 아들도 이 땅에 오셨어요.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the Father. 그 천지를 만드신. And who is he?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어요. 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그분이 지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The world knew him not.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Who are you? 그들은 말했어요. 당신 누구시냐고. Don't you want to give him the glory today? 우리는 알기에 그분에게 와주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We understand God, Jesus Christ, who you are and what you have done for us.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It's you that should receive the glory. 와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As it says in the Old Testament, my glory will I not give to another.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Jesus is the one that we must glorify.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He is the one who came into this world.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주신. And he is the one who created the world.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Amen. So that is the greatest thought of God. The story of his life. 그분의 그 사람으로 오셔서 살 사실 모든 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이미 처음에 대비했었습니다. Giving life to the world.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주시고. Giving life to animals.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Giving life to human beings. 사람을 만드시고. Giving life to everything.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And Jesus said, I.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But John said the world rejected him.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They said, "You are not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That's the reason why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because he claimed to be God.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워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So that's what the thought that Jesus wants you to have. Jesus, you are God.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You are 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 참되십니다. 할렐루야. Many nations also have received the word of God in their own language. 지금 많은 나라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The time that God has prepared, 1500 years just for a Hebrew and a Greek Bible. 주님이 1500년 동안 준비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 언어가 하나 히브리어로만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Oh, I forgot that it was longer than 1500 years. 이것이 1500년 동안 훨씬 더디네요. Because to get the Bible to you, he has to get somebody to translate it. 왜냐면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Into your language. 우리의 언어로 번역할 때까지 그 시간이 또 포함됩니다. And into languag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 자신의 언어로 그 성경을 받는 데까지 1500년보다 더 시간이 걸립니다. So it's not just 1500 years, my friend. 오랜 시간을 주님께서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또 God is still helping people translate the Bible into their own language. 지금도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번역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So this is 2016. 올해가 2016년입니다. And way back in the time of Moses, from the time of Moses till the day, God still not finished. 주님께서 모세 처음에 시작한 그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Why God do you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help mankind?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Because H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be with Him in the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already for you.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Sure, we come to church and we say we want a blessing, God.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 주님을 높이기 원하고 찬양하고 But you think what he has already done. 이미 다 이루어주신 So many years he has tried to reach his hand to you. 우리 손에 준비하신 거 To bless you. 우리를 축복하시기 준비하신 거 He did it 2,000 years ago on the cross. He did it with writing this. He's still doing it today to reach out to you.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Sending people your way to teach you the word of God.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His work is never finished with the word of God.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In fact, Jesus said, "Hey,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 shall never."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진다. 아멘. 아멘. The word of God is so powerful.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The kings used the sword to cut to kill the enemy. 왕들은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검을 사용했습니다. But God has given you the word of God something more powerful. 주님이 우리 손에 지어주신 것은 그 검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So that you can deal with your enemy.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 is your enemy?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We know his name is Satan. 우리 그 이름을 알죠? But sometimes he comes as someone who tries to take away your blessing. Take away from you this and that. Make your life so miserable. Fill your heart with hate. Take away your joy. That's what he came to do. But you say, God, I want to look to your word. I can find joy. I can find peace. I can feel the fire as I begin to study and meditate upon the word of God. It is true,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you feel the fire. Amen. But there's also the word of God. You study it, you meditate upon it, you get it in your mind, and pretty soon there's a fire inside your heart. You spend the time that the Bible says, morning and evening, you study the word of God, put it in your heart, because there is something about it that there is a fire that will come into your heart, because the word of God is powerful. Amen. Amen. It has changed the lives of thousands, millions of people. It can change your life. Don't forget to study and meditate. Where the word of the king is, there is power. And one day, Jesus was born. And then they said, he's king. Those wise men came and said, we have come to worship him. They knew he was more than just a normal baby. Who is he? Mary or Joseph said, he's Jesus. Ah, the blessed. We give you our gold, frankincense, and myrrh, but you give us, Jesus, your name. Amen. God gave them some inspiration to leave their country and their people and follow a star. To find a little baby who is the king. But today he is more than just the king of the Jews. He is the king of kings. Amen. Amen. And John said, he's the word of God. He's the word of God. And one day he's going to come back to this world. And John said in John 1:14, and the word was made flesh. Hallelujah. The Word of God in the beginning became flesh, became as a man. But He, Jesus, He's coming back to this world. They will find out that He is the Word of God. He is the one that had the thought in the beginning. He's the one that gave His blood. He's the one that spent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to provide you with this. To have it in Korean and in English. So God is so wonderful. The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이룰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떡통하리라.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평탄할 것이다. Success in what way? 어떤 형통을 말하는 거야? Success for your soul. 아멘. 영혼이 잘 돼. 아멘. To do everything that God has written here for your salvation. 주님이 이 준비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면서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Amen. So in eternity, you will have that reward.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에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Study it because it has a blessing for you. 모든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Lord,